연근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.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행새의 봄날은 간다.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. 오늘도 꽃 편지 내던지며 청로새 짤랑대는 영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의 봄날은 간다. 광혼 속에 슬퍼지더라. 오늘도 양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미